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대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굳은 의지를 담아 제1번 조선청년사항공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 책임 일꾼들이 17일 담화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지지해서 청년 도쿄도 본부 위원장, 청년 홋카이도 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본부 위원장들이 18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